UBS. Home baking. 매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입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요즘 집콕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만 같아요. 남아도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자니 괜히 불안해지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홈베이킹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답니다. 오늘 꼼지락 홈베이킹에서는 제가 베이킹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도전해봤던 과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로또. 별 관심이 없는 즉 시선을 피해서 가. Yeah, 모든 걸 걸어야만 할 테니까. 수줍만 봐도 oh yeah, 다른 여자와는 반가. 뒤돌아봐도 분명 내게 찾아온다. Lipstick shot, wine big color. La la la la, 하얀 샴페인 버블의 샷. 4월 8일 다섯 번째 쿠킹 시간에는 금괴 모양인 구운 과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금 듣고 온 노래에도 힌트가 있었는데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휘낭시에입니다. 오늘도 역시 휘낭시의 유래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프랑스에서는 새해가 되면 증권거래소 딜러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제빵사가 선물로 줄 수 있는 제품을 고안하다 영원한 것,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금괴의 모양을 한 과자를 만들게 되죠. 휘낭시에라는 이름은 프랑스어의 금융가라는 형용사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새해가 되면 덕담을 나누며 재물운을 바라는 뜻으로 서로에게 휘낭시에를 선물한다고 하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레시피를 알아보러 갑시다. 체크리스트 맥스. Wishes, please get you diamonds from your feet. Name it. Don't need no special occasion,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ours. Checklist. One, two, three.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baby. Checklist. A, B, C. You make it look so easy on the guest list. It's you and me. We gon' need some privacy.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You just need to put it on a checklist. Attitude and be bad as hell, girl. See, 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Nah,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checklist one, two, three.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baby. Check this A, B, C. You make it look so easy on the guest list. It's you and me. We gon' need some privacy.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Put it on a price list, but you love expensive. We do it big like it's Texas. Home movies all got 3X. Every night I count my blessings, and I love it. Place no one above it. It's your world, you can run it. You know that I'm gonna go. Checklist,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oh. Checklist, one, two, three.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Gotta check this. So easy on the guest list. It's you and me. We gon' need some privacy.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You just need to put it on a checklist. 그럼 재료를 알아봐야겠죠? 베이킹의 핵심 재료 버터는 100g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달걀 흰자 90g이 필요합니다. 90g이 달걀 몇 개냐고요? 소란으로 3개 정도. 중란은 2개 정도면 대충 맞더라고요. 설탕 30g, 소금 한 꼬집, 꿀 20g, 바닐라 오일 3방울, 박력분 40g, 마지막으로 아몬드 가루 60g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은 50g까지 늘려서 넣어주셔도 좋아요. 지금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6개의 분량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재료를 2배로 준비한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재료 준비 끝! 셰퍼드 레이즈 러브. They tell me that it don't make sense, but it all makes sense to me. It's only half her heart being honest. The other half can't make a promise, no, no. I already know how this ends, 'cause it always ends eventually. Just like a dream, she will be gone in the morning, but that's fine by me. 'Cause it's a lazy love, but it's better than nothing. I'm just wasting love, but I'm still gonna jump. Maybe moving on, try to meet somebody new. But if I start to slip away, that's when she seems to come through. She's always in and out of the darkness. My head was never the smartest, no, no. She's always got the best excuse, but I don't mind if I'm being used, no. It's hard to breathe when she's pulling my head underwater.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버터를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이때 눌러붙지 않도록 팔이 아플 때까지 저어줘야 해요. 버터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서 갈색이 될 때까지 태워주면 되는데 카푸치노처럼 작은 거품이 가운데로 모여든다면 완성입니다. 그럼 불을 끄고 실온에서 식혀주세요. 버터가 식는 동안 반죽을 해볼까요? 흰자를 거품기로 가볍게 풀어주고 설탕, 꿀을 넣어 머랭을 친다는 느낌으로 거품을 살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박력분과 아몬드가루를 곱게 체에 내려넣으면 거의 완성! 이때 바닐라 오일을 넣어주면 달걀의 비린내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럼 태운 버터를 조금씩 반죽에 부어가면서 거품기로 계속 저어주세요. 버터를 한 번에 넣게 되면 반죽과 버터가 분리되어 잘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 세 번 정도 나눠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버터는 체에 한 번 걸러주는 게 깔끔해요. 태우면서 생긴 찌꺼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쓴맛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랩을 씌우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시켜주면 반죽 끝! Why'd you call my phone? Why'd you call my phone? Why'd you call my phone when you know I need time alone. What we had was strong, but I'm trying to move on. I'm not asking for too much. Just please stop blowing on my phone. You called me yesterday, saying what you always say, that I've been on your brain. You're wishing we could get it back. Talking about you miss my face, but I said we needed space. Who am I to think you changed? Cause every day you've been sweeting me, texting me anyway you can talk to me. When the truth and reality is it's over, you leave a lovely message, but this isn't what an ex is. Just cut the line. I need me, myself, and I. But you still call my phone. Why'd you call my phone? Why'd you call my phone when you know I need time and alone? What we had was strong, so strong. But I'm trying to move on. I'm not asking for too much. Just please stop blowing on my phone. Had to block your number twice based on my friend's advice. Told you a gazillion times to leave me alone to do me. I've got my shit to do. No doubt that you do too. Yes, love is hard to lose, but you gotta let go. It's a shame we weren't meant to be. 자, 이제 오븐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븐은 200도에서 10분간 예열해주세요. 예열되는 동안 저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할 거예요. 바로 틀을 코팅시키는 것입니다. 반죽을 패닝하기 전 틀에 버터를 칠해 코팅해주는 작업입니다. 코팅하면 금괴 모양으로 예쁘게 굽히고 틀에 달라붙지 않고 쏙 잘 빠져요. 그러니 귀찮다고 빼먹지 않기로 약속! 이 작업이 끝났다면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고 틀에 90%만 패닝을 한 다음 오븐에서 180도에서 15분간 구워줍니다. 저는 190도에서 5분, 그리고 180도로 내려서 9분 정도 구우니 색도 식감도 딱 좋더라고요. 오븐마다 온도가 조금씩 다르니 여러분도 조절하면서 구우세요. 만약 색다른 것을 도전하고 싶다면 과자를 굽기 전 라즈베리 잼이나 견과류를 넣어보세요. 훨씬 고소하고 새콤해서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Going on and on about these little things. And I don't care cause Zeta Jensen, easy. Looking at me like the world just in excess. So I can be mad for more than a day. What's the point of loving you ordinary? What's the point of the good if it's temporary? I want you to know that I don't want. Time to think, but I don't really need it. You're so dramatic. Do you think I'd leave you? Cause we don't agree. No,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Don't mean a thing. What's the point of loving you ordinary? 여러분, 마들렌과 휘낭시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저도 평소에 마들렌과 휘낭시의 차이점이 뭐지? 하면서 궁금했었는데 만들어보니 재료에 있어서 차이점이 확 보이지 않나요? 당연히 맛과 식감도 다르고요. 오늘 만든 휘낭시에는 버터를 태워서 반죽에 넣고 달걀을 흰자만 사용했죠? 반대로 마들렌은 기본적으로 버터를 녹여서 넣고 흰자와 노른자 모두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휘낭시에와 비교하면 확실히 마들렌이 식감이 가볍고 폭신하면서 조금 익숙한 맛이에요.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 미치 검은 빛이 fondue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 선나 귀엽같이 love the show 왔던 인간이 굽혀봤던 숨기지 말아줘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휘낭시에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레몬 아이스티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얼음 가득 넣은 아이스티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스티는 투명한 유리컵에 얼음 가득 넣고 물이랑 아이스티 가루를 타서 마시면 새콤달콤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맛이에요. 저는 립톤 아이스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복숭아 맛도 괜찮더라고요. 아이스티의 상큼함과 달달한 휘낭시의 조합. 이거 보나마나 황정 아닌가요? 어쩌나 시끄럽지내 맘처럼 넌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을 갖다 켰다는 멋대로인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 맘이 그래 나는 너면 니노 얻어 너는 마치 지동 미겁는 서머 예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니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일어나는 어쩌나 너는 바로 니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로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고기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쉴 틈 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저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나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예쁜을 나눴긴 네 사이가 좋네 난 내 눈에 스케치 위에 맨 널 그려 아무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네게 다 취미 홈베이킹 이번 주 꼼지락 홈베이킹에서는 휘낭시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재물운이라는 뜻이 있는 휘낭시에 여러분도 친구들과 새해 덕담과 함께 나눠먹는 건 어떤가요? 다음 주는 쫄깃쫄깃한 플레인 베이글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일일 제빵사 고성이었습니다. UBS